자,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게스트로 오신 분은 좀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모셨다고 하는데 태종 씨 잠깐 설명 좀 부탁합니다. 아, 예. 어제 제가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뭐 11회를 들었는데 미국에서 연락이 왔고 뭐 이런 얘기가 갑자기 들리더라고요. 갑자기 이거 팟캐스트 얘기시구나 딱 했는데 그분이 이게 전화 받고 있는 걸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제 들었거든요. 아, 전화 통화 내용을? 네, 그거를 네.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 됐다. 그래서 오늘 모시자라고 해서 그날 바로 떼써가지고 오늘 모시기로 해서 이제 모셔왔습니다. 아, 궁금한데요. 아, 뭐 이분 모르신 분 관심 별로 없죠.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무척 궁금하실 듯한데 누군지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금수원의 뭐 마당새 이봉우입니다. 예, 이봉우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11회였다면 그게 무슨 내용이죠, 기용 씨? 모르시니까 횟수는 잘 모르겠어요. 아, 내용이 그 추석 때 저희가 그 투어한 내용 아닌가요? 아, 소똥 투어. 소똥 투어. 그거였던 것 같은데 대체 어떤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부장님? 아, 그 이제 가끔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분인데 LA 사시는 형제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 자매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그 방에서 11회 그 팟캐스트를 듣다가 벼랑간이 금수원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면서 뭐 잘 계시느냐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내용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그거 들으시면서 너무 이게 벌써 한 서너 번 이게 우려 먹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11회를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안성생각 너무 나서 전화했다고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예. 아마 저희 내용이 좋았다기보단 그 얘기 들으면서 금수원이 생각나신 거죠. 그렇죠. 아, 금수원에서 일을 좀 하셨던 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비행기를 끊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 금수원의 추억. 그렇죠. 예. 그리고 팟캐스트와 오늘 함께. 금수원 보고 느낀 점은 어땠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거죠? 예, 지금 금년에 지금 처음 왔습니다. 금수원 때문에 새롭게 느껴지지 않았나요? 예, 그 모든 언론에서 봤던 그 참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상태에서 오니까 감회가 너무 새롭고 또 그 길거리 가다가 찬바람과 함께 그 산에 있는 많은 나무들 보면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랬었습니다. 아, 예. 부장님, 그 저희 팟캐스트 방송은 들어보셨나요? 아, 어제부터 좀 중점적으로 들었네. 전에도 좀 듣긴 들었는데 출연 결심을 하고 네, 출연하는데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지 닥치니까 뭐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예. 어땠나요, 듣고? 근데 하여튼 그 같은 마음으로 공감이 되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이제 아, 이게 진짜 그냥 우리들의 어떤 얘기들 그대로 그냥 쏟아져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좀 그 슬플 땐 같이 슬펐고 또 그 막 진짜 이 마음속에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울컥울컥 솟아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예, 그럼 본격적으로 금손의 마당새 이봉우 부장님의 인생 역전과 금손 관련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근무하신 지는 언제부터입니까? 올해로 꼭 20년 됐습니다. 와. 90년, 95년 5월에 여기를 왔으니까요. 그럼 당시에 구원파가 이게 금수원을 인수하고부터 오신 겁니까? 네, 바로 인수하면서 이제 여기가 농장 형태였기 때문에 농사질 사람이 필요했고 또 관리를 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때는 이 대강당도 없었죠. 그렇죠. 네, 전혀 없었죠. 산속이었죠, 그냥. 네. 그냥 산속에서 뭐가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냥 그 목장 건물 몇 개, 창고 건물하고 이제 밭 전부 다 이제 여기가 원래 조경회사인데요. 그 묘목. 묘목 철쭉 구상나무 느티나무 뭐 단풍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꽉 있었죠. 아. 그 회장님이 찍으셨던 단풍나무 그 묘목이 네. 바로 그겁니다. 맞습니다. 아. 네. 지금 네. 이제 많이 자라서 저렇게 네. 돼 있죠. 아, 그 네. 조그만 묘목들이 저렇게 큰 네. 겁니까? 네, 느티나무하고 네. 단풍나무. 근데 저도 상당히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이름 금손이라는 이름은 네. 당시에 금손이었습니까? 아니면 인수하고 금손으로 바뀐 겁니까? 언론에서도 저희 구원파 엄청 비난할 때 네. 금수 같아해서 금손이다 네. 뭐 이렇게 비난도 했었는데 우리를 사람을 개 취급이나 뭐 그렇죠. 이런 거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짐승들이 사는 데다 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금수강산 할 때 그 금수원이에요. 그러니까 비단금자에 수놓을수. 아. 그러니까 비단을 수놓은 듯한 동산이다. 이제 금수원 이름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썼던 걸 그대로 인수했죠. 아, 예. 이름은 그 전부터 있었던 예. 이름을 그대로 인수한 예. 겁니까? 예. 그러니까 구원파가 지은 게 아니고 예. 원래 주인이셨던. 예. 저희 이렇게 몇 번 변명을 해도 안 싫어요. 아. 계속 금수 같아서 금수다. 예. 계속 제가 쓰라고요. 정정보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죠. 예. 그러면 부장님께서는 금수원에서 그 마당을 쓰고 계십니까? 하시는 일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원래 어려서부터 농사꾼입니다. 제가 뭐 어릴 때 아주 농사 짓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농사를 이제 습관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농장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뭐 와서 농장 농사를 짓고 전에는 이제 여기가 어떤 교회에서는 이 농지를 소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농사 어떤 경험이 많으니까 이제 영농조합도 이제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땅을 샀죠.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일을 하고 또 네. 이제 나중에 이제 건물이 많이 짓다 보니까는 건물 이제 관리나 건물 또 어떤 관리. 공사 이런 거를 좀 주도적으로 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시골에 가서 살라 그러면 그때 여기는 95년이면 엄청 완전 초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버스도 길이 없어 꼬불꼬불 막 몇 시간씩 걸리고 했는데 근데 뭐 자매님이나 가족들도 다 동의를 잘 하셨어요? 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 물어보시니까 참 그때 굉장히 결정을 좀 해야 될 텐데 이제 그때 이게 여기 오기로 결정할 때가 저희 애들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4살 하나는 6살 이렇게 되는데 과연 얘네들을 데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그 아파트를 이제 그 전에 3번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를 그냥 한 2, 3년 있으면 분양받을 수 있는 걸 포기해야 되는 어떤 입장이고 그래서 사실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오게 되는데 내가 와서 살지만 그 나머지는 좀 알아서 해주시라는 어떤 그런 좀 책임감은 없지만 이렇게 좀 맡기는 마음으로 왔죠. 굉장히 큰 결심을 하고 오셨네요. 그렇죠. 가족으로서는 굉장히 결단을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두 따님은 예 지금 뭐 대학교 둘 다 졸업하고 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학교 때 봤었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다녔는데 그런 어떤 과정도 저는 사실 일에 거의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어떤 집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못 썼거든요. 그래서 이 근데 이제 그 자라는 과정들을 보면은 애들이 너무나 이렇게 참 자연 속에서 너무 멋있게 이쁘게 컸어요. 그래서 야 이건 부모인 내가 기르는 건 아니구나. 자연 속에서 그냥 이렇게 놔두면은 자기들이 알고 뭐 굉장히 또 감성적이고 또 어떤 자기들의 어떤 재주를 또 뭐 바깥에 어디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런 애들보다 뭐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자연을 보고 느끼는 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저는 뭐 지금 후회 안 합니다. 예. 제가 봐도 그것도 따님이 굉장히 바르게 컸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 내놔도 이게 조금 더 떨어지지 않게. 그러면 그 오실 때 큰 결심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네. 예, 뭐 그렇다고 봐야죠. 저는 뭐 그거는 뭐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자연에서 자란 흙에서 뒹군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자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독일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하십니까? 저는 이제 독일에 산 지 한 7, 8년 됐는데요. 거기 이제 워낙 그 자연 소중히 여기고 그런 저기 체계이기 때문에 근데 독일에서는 이제 그렇지만 또 개인주의가 또 심해요. 동시에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건 좀 걱정이긴 해요. 한국적 정서하고 좀 멀어질까 봐. 자연에서는 뒹굴지만 네. 이렇게 교감이 부족하네요. 예, 사람들과의 교감이 좀 개인주의화가 많이 돼서 그래서 안성에 오면 이렇게 애들끼리 어울리고 하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안성에서는 자녀들을 자연만 키운 게 아니라 그 그렇죠. 안에 많은 이 식구들의 자녀들과 함께 뒹굴면서 같이 키운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제 눈이 좀 많이 왔을 때예요. 이제 차를 끌고 이제 애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와. 그래서 차를 끌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저 아래쯤에서 뭐 빨간 게 뭔가 눈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뭔가 그러고 이제 가까이 갔더니 아, 큰 딸이 학교 갔다 오다가 눈 위에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야 너 왜 거기서 누워 있냐 이제 가니까 아빠 하늘이 도화지 같아. 우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도화지 같냐 그랬더니 뭐 저기다가 뭐든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게 뭐 자기 나름대로 뭔가 생각을 많이 했는가 봐요. 그래서 야 이런 부분에서 시골에서 그리는 거 아 이거 참 그때 큰, 아이가 몇 살이었나요? 그때 제가 생각에는 한 4학년쯤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 이거 손해 안 보는 생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감성적이네. 예. 자연에서 크면서 함께 사는 거를 이렇게 경험하는 거는 세상에서 가장 큰 교육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네. 아 굉장히 지금 이 과거 추억을 되살리면서 즐거운데 조금 민감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지난 여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네. 사건 나서 가장 큰 표적이 됐을 텐데 네.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이제 참 그 얘기를 또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제 어떤 사건이 나면서요. 그 어른들은 다들 뭐 끌려가셨고 뭐 결정하시고 하는 어른들을 뭐 이제 다들 이제 자리에 안 계셨잖아요. 예. 어느 날 보니까 저밖에 안 남았어요. 뭐 우리 상마님도 가시고 또 저기 임양조 어머니도 가시고 뭐 이렇게 딸 다 가시고 또 회장님도 이제 그렇게 그때는 이제 못 느꼈지만 이제 가셨고 어느 날 주변에 보니까는 결정할 분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그게 이제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계속 어떤 검찰에는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또 계속 이제 그리고 어떤 그 집에도 있을 수 없는 입장이고 집에는 계속 그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아마 한 10번 이상 들어왔을 겁니다. 집에 그렇게 이제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제가 좀 집에도 마음대로 못 가고 여기 이제 금수원에서 이제 한 두 달간 이렇게 있었죠. 네, 그런 과정이 굉장히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병력이 예. 들어왔을 때 그때도 참 이 저는 슬퍼할 시간이 없었어요. 마음에 뭔가 확 있는데 참 조용히 이제 맡기면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좀 너무 좀 힘들었는데도 힘든 내색도 못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탁 떠오르는 게 아 그러셨겠구나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아까 갑자기 결정할 어른들이 딱 없었을 때 나밖에 네. 없었다라는 게 딱 됐잖아요. 그것만큼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로지 내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방향이 다 달라지고 그 결과를 우리 식구들이 다 당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결정하고 그 책임까지도 다 근데 책임을 실제 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결정은 내가 해도 그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옳은 선택인지는 정말 하나님께 떨리는 마음으로 이게 기도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책임자가 돼가지고 정말 부담감이 컸을 텐데 네. 금수원을 지켜야 된다. 네. 그리고 막 쳐들어오고 실제로 두 번이나 쳐들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 책임자로서 네. 외부에서도 계속 연락도 오고 검찰은 실제로 몇 번 가셨습니까? 검찰에 제가 한 5번 정도 간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요즘엔 이제 그 뭐 법원에 계속 재판을 예. 받으러 다니는 실정이고요. 실제로 예. 금선에만 침입하신 게 아니라 집에도 기자들도 여러 번 침입했어요. 예, 기자들도 못 들어와서 이제 집에 그 딸 혼자 있는데 이제 들어와 가지고 막 그 경찰도 오고 그래서 기자 일단 고발을 해놓은 상태죠. 경찰이 아니라 기자가 쳐들어왔다고요? 예, 기자가 쳐들어왔어요. 무단 침입이네요. 그렇죠. 네. 아. 딸 혼자 있는데. 딸 혼자 있는데 이제 베란다 담을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대문이 이제 잠겨 있으니까 베란다 쪽 문을 열고 이제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좀 난리가 났었죠. 참 그때는 정말 마음이 참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어떤 그런 정말 참 괴롭더라고요 그때는요. 참 금손에서 한 두 달간 생활하셨는데 네. 그때는 어땠습니까? 아 그때 이제 제가 그 마음이 이제 좀 이렇게 처음에 이 초기에 이렇게 좀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이렇게 아 이제 갈피도 못 잡고 이제 저 혼자 또 앞으로 이제 수양회 같은 건 다가오고 이제 또 그 결정을 하고 해야 될 일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어느 날 그 청년들이 이제 왔어요. 이제 자연사랑조라고 그래갖고 이제 저하고 같이 일도 좀 하고 그러던 청년들이 왔는데 뭔가를 그 청년들을 하고 같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 군데로 모았어요. 이제 그래서 모여서 이제 찬송가를 계속 불렀어요. 이제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성경 쭉 같이 이제 보고 어떻게 로마서 8장을 보게 됐죠. 보는데 이제 그 그 부분 끄트머리 가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이제 그리고 누가 송사하려? 하나님이 의롭다 한 무리들인데 누가 정죄를 하느냐? 이건 세상이 정죄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죄를 안 하신다. 그 내용이 탁 이제 스쳐 지나가더라고.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좀 자신이 없으지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게 마음에서 이제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는데 누가 이 세상에서 누가 정죄를 하겠냐. 그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딱 생기면서부터 굉장히 자신 있게 또 그 후로는 어떤 거 흔들림이 없이 그냥 이렇게 아주 좀 담담하게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러면 그 시절에 좀 금수원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었습니까? 예, 뭐 제가 지켜야 된다는 건 뭐 모르겠고 이제 워낙 우리 뭐 저 식구들이 많이들 계시니까 또 왔다 계속 와서 일하고 가시니까 저는 그냥 뒤에서 제 할 일만 하면 되겠다는 어떤 그런 거지 뭐 제가 꼭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뭐 그런 건 별로 없었습니다. 같이 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제 재판도 받고 하신다 그랬는데 그 죄 지신 거네요. 무슨 죄를 지셨길래 재판까지 받으시나요? 글쎄, 제가 이제 그 법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확인했거든요. 그 양심적으로 살려고 했고 또 그렇게 살았고 했는데. 비닐하우스 진게 그렇게 큰 죄인지는 몰랐다고 선처를 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좀 그 연면적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건축물이 그 어떤 범위 내에 딱 몇 퍼센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늘리지도 못하고요. 또 이제 이쪽에 어떤 시청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걸 더 규제를 해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또 증축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비닐하우스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농산물 건조장도 하고 뭐 선별장 이런 걸 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그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하우스 짓는 업자들한테도 이거 좀 이거 허가 안 내도 되냐 그러더니 비닐하우스 허가 내는 데는 없는데 시청에 물어보면 그냥 하라고 그럴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원래 불법이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불법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아. 예. 야, 그래도 안성에 농사 짓는 분이 예. 그냥 주변에서 다 그냥 비닐하우스 짓는 게 어디가 서가 받을 데도 없고 지어도 된다 해서 지었는데 예. 인천 법정에 가서 선 거네요. 예, 그렇죠. 저는 이제 나는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 상식적으로는 이제 평택 여기 안성이 평택 이렇게 쪽이니까 할 줄 알았는데 인천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또 이해가 좀 어려워하네. 예, 좀 비닐하우스 하나 진 거 가지고. 그런데 예. 우리 그 이 부장님이 하신 법정에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나 봐요. 기자가 듣고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다. 참 이거는 누가 들어도 기사감이죠. 나는 비닐하우스 하나 진 것뿐인데 법정에서 하게 됐고 그것도 안성인데 왜 인천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기사감이네. 참 예. 농사꾼이 비닐하우스를 이제 지은 게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지를 몰랐다는 그게 누가 들어도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 번만 들어도 그러네. 아 이게 법이 그런 거야라고 하고. 근데 선고는 받으셨나요? 아직 선고라면 구형 받았습니다. 구형. 구형을 받았어요? 예. 예. 예. 얼마 받으셨어요? 구형 징역 1년에 뭐 집행유예 2년인데요. 아, 2년이면 세네. 네, 선고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야, 그렇구나. 네. 비닐하우스가 1년 받는구나. 앞으로 비닐하우스 지으실 때 업자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짓는 비닐하우스가 어떤 사람을 징역에 이르게 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 얘기를 또 해보면 그때 금수원에 막 땅굴도 있고 예. 뭐 또 뭐 있었다겠죠? 뭐? 지하벙커. 지하벙커 맞지. 지하벙커 있고 막 그렇게 언론에 막 관심을 엄청 받았는데 있나요? 저도 궁금합니다. 있습니다. 아, 근데 저도 몰래 한번 탐침봉 한번 찔러볼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 아, 그 지하벙커 같은 건 없고요. 예. 이제 그 계곡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예. 이 저수지로 받기 위해서 이렇게 관을 묻어가지고 이제 저수지에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이렇게 나가는 관이 있고 그래요.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는 거 아. 같아요. 여기 뭐 빵카로 어디 제가 20년간 있어봐도 땅 파고 빵 가져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수로 아. 수로 뭐 해가지고 흉관으로 해서 이렇게 물 빼는 관은 있는데 그거 아. 빵카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당황했어요 그때. 아. 그래서 검찰들 와가지고 그 그 네. 뭐야 이 땅굴 찾는다고 어. 실제로 그래서 이 뭐죠 정화조 뭐 여기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하수구 예. 여기도 들어가시고 와서 이제 엄청 망신을 많이 당하셨죠. 아 그걸 못 찾아가지고. 네. 아니 저희가 없다는 얘기 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수로관은 다 있다. 니네 와서 확인할 건 확인해라. 그 외에는 없다. 정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뭐 굴삭기를 가져와서 구멍 한번 뚫어본다고 예. 그런 얘기도 있었던데. 이제 안성시청에서. 예. 몇 군데를 이제 지정을 해서 뚫어보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뚫어보겠다. 그래서, 네, 그래서 사용 승낙을 좀 해줘라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이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었던 거예요. 이제 예. 그러네. 이거를 종편에 나와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이런 가능성을 막 제기하고 했다니까 검찰은 조사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그렇죠. 살았던 사람들이 국민 앞에서 지하벙커가 있다, 거기 숨어 있다 막 이러기 얘기를 하니까. 그 국민들 앞에서 이제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참 답답했겠죠 본인들도. 참 비슷한 것도 없나요? 네 그런 건 없어요. 아. 정화조 있다니까요 비슷한 네. 건. 아니 땅굴이나 제가 뭔가. 근데 정화조는 굉장히 큰 게 있죠. 아. 이제 뭐 크게 이렇게 이제 건물 우리가 이제 큰 건물이 있다 보니까 정화조가 나 이런 거는 있는데요. 그건 이제 강당에도 강당 중앙에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이렇게 사람 한 사람 딱 누울 공간이 나온다는데요. 열어보면 그것까지 다 조사해 갔잖아요. 정말로 경찰들이 와서 두들기면서 다, 두들겼어요? 네, 다 일일이 조사했는데 그 넓은 강당을 네. 심지어 유도매트 깔려 있는데 네. 그걸 하나하나씩 들고 진짜로? 네. 네. 우와. 근데 이제 그 소화전이 이제 가운데 네. 원래 이제 법상 소방법상 이제 50m마다 마다 하나씩 이게 소화전 박스가 있어야 돼요. 네. 그거를 넣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있어요. 그건 이제 조그맣죠. 사람이 들어갈 정도는 안 됩니다. 그 아무리 누가 가는 사람도.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참 재미있네. 씁쓸하고. 그렇죠. 또 당시에 또 우리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게 우리가 이 지하철 종착역도 아닌데 지하철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왜 갖다 놓은 겁니까? 글쎄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있어요. 이제 저희들이 그 저쪽 그 삼중면 쪽에 그 안성시청에서 그쪽에 이제 취락지구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어요. 한 12만 평. 근데 이제 안성시에서는 어떤 공원을 만들겠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원래 개발을 한다 그러면 나물 산을 다 자르고 뭐 이렇게 또 장방형으로 도로를 내고 이제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이게 나무나 산이 훼손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생태공원으로 가자. 아. 아, 될 수 있으면은 자연을 훼손 안 시키고 또 있는 걸 그대로 좀 두고 시냇물도 이렇게 만들고 또 이제 뭐 시냇물이 내려가면 웅덩이 만들고 자갈을 깔고 또 이렇게 모래도 깔고 그래서 뭐 애들이나 뭐 참 그 학부모들이 와서 이렇게 발 담그고 놀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거를 좀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어떤 그 열차 같은 걸 놓고 뭐 예를 들자면은 그거 크게 그 디자인해서 누에도 만들 수 있고요. 아 뭐 기차로 그렇죠. 어. 뭐 메뚜기, 방아깨비, 뭐 개구리 뭐 이런 거를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아. 그 안에서는 뭐 식당도 할 수 있고 기념품도 팔 수 있고 뭐 어떤 그런 용도로 쓰려고 중간 중간 놓고 아.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으면 또 이제 이렇게 이쪽에서 금손 쪽에서 저쪽으로 가면서 순영 부림 그 징글벨랜드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전철 같은 걸 와서 레일도 다 있습니다 여기에 아. 갖다 놓은 게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전기로 어떤 엔진이나 이런 걸 안 쓰고 공해가 안 나오게 하고 그런 어떤 전기도 끌고 천천히라도 끌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아, 걸 생각을 했죠. 생태공원을 만들 계획 안에 있었던 거네요. 예, 그 시청하고는 다. 계속 이게 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그건. 시청하고 안 예, 시청과 협의도 예, 했었고 예, 그런 과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좀 무산이 좀 됐죠. 태종 씨도 알고 있었나요? 뭐 대강만 알고 있었고요. 우선은 이제 공원을 만들고 하면 건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초 공사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훼손이 돼요. 근데 이제 기차를 하나 갖다가 딱 놓고 이제 필요 없다 그러면 치워버리면 생태가 바로 복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환경적인 이제 기획이었고 그리고 들어오다 보면 자갈도 많이 쌓이는데 예.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그 시멘트가 아닌 자연 아. 계곡처럼 이제 왔다 갔다 도로도 만들고 이제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거품이 아, 돼버렸습니다. 그럼 군수원 정문에 그 산처럼 쌓여있던 네. 자갈이 그런 용도로 네. 준비된 겁니까? 네. 아. 여러 용 가지로 이제 또 애들이 굉장히 그 맨발 벗고 자갈 위를 걸으면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렇죠. 네. 또 뭐 자갈 밟기도 힘들잖아요. 환자들도 또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런 용도로도 쓰고 예,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무슨 뭐 좀 국회에서 한 사람들이 그쵸, 많죠. 그렇죠. 뭐 그거였죠. 그 유병원 회장님이 기차 광이었다. 실직 광이었다. 뭐 이제 이렇게 지금 뭐 아니, 언론에 보도가 해외에서 났죠. 기차를 갖고 왔어야죠. 일본 그렇죠. 기차, 중국 기차 이렇게 수집을 하셨어야지. 아, 그나저나 굉장히 그 계획이 성사됐다면 뭐 어쩌겠는데요. 네, 그렇죠. 금수원 이 테마파크, 생태 테마파크. 우리 비전이었었죠. 아, 해야죠. 그렇구나. 언젠간 또 기회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해야죠. 회장님의 유지라고 생각하면 그걸 반드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여기서 잠시 쉬어가 볼까요? 우리 이봉우 부장님께서 노래를 또 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 이거 잘하십니다. 쑥스럽습니다. 이거 안 듣고 너무 섭하죠. 아 그래요? 네. 그럼 한번 이봉우 부장님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거 무슨 노래를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잘 즐겨 부르시는 노래 부탁드립니다. 10월 달이잖아요. 예. 네,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가사가 참 좋아요. 이게 뭐 너를 만난 세상. 근데 사실 뭐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 예. 마음속에는 너라는 어떤 그게 이제 뭐 그런 듣는 분들이 알아서 이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또 10월에 또 우리 저 이 그 집사람을 만났어요. 코스모스길에 이렇게 좀 아 그런 추억이 있구나. 아, 그래서 맨날 언제 코스모스 길 데려가느냐 뭐 이제 그러는데 한 번도 아직 못 데려갔습니다. 아. 언제 한번 같이 갈 걸 약속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예.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 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발에 먼지가 될 테니까 아하 멋진데요. 중저음의 목소리와 기타 선율 그리고 10월의 그렇죠. 첫 주. 아. 와 감동적인데요. 우리 이부장님이 주말마다 이제 이 금수원에 오는 가족들 있잖아요. 애들하고 같이 기타도 같이 치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거의 주말마다 거의 멋진 추억을 만들고 있어요. 아 매주 하나요? 매주는 못 하고요. 그 최근에도 이제 그 수양회 해가지고 음악회를 했는데 굉장히들 그 반응이 좋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시작된 동기가 그 자연사랑 그 조 청년들하고 예. 같이 이렇게 그날도 이제 좀 어떤 사건이 계속 연속이 됐었으니까 그래서 야 우리 기타 치고 놀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노는데 오늘 그 이제 들꽃이라는 그 가요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요 이제 조용필 가수의 노래인데 그 가사가 굉장히 좋았어요. 나 그대만을 위해서 피어난 그 돌틈 사이 이름도 없는 들꽃처럼 핀다 해도 그대만을 위해서 살아가리라는 어떤 그런 가사인데 거기서도 이제 그가 나와요. 그가 나오는데 그가 뭐 어떤 사람이 대상이 아닌 진짜 들꽃처럼 이렇게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어디 그냥 바위 틈에 들꽃처럼 사는 어떤 그런 과정이지만 그래도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래서 어떤 그 대상을 내가 이제 이렇게 딱 바꿔놓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치고 노래를 했는데 옆에 어떤 자매님들이 몇 분 와서 듣다가 그냥 완전히 이렇게 좀 감동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말고 뭔가를 한번 같이 여럿 있을 때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시작된 게 이제 들꽃 음악회.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붙었구나. 그렇게 시작이 됐었죠. 한 5회 정도 수양회까지 계속했는데요. 상당히 하여튼 좋았어요. 그러니까 들꽃의 가사도 그가 나오지만 방금 부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도 너가 나오죠. 그렇죠. 굉장히 사랑하는 너.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가 그렇죠. 너다. 사람이 사랑을 한다면 어떤 그런 그 정도 사랑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없죠. 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랑이 없잖아요. 바람 한 점에도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태종 씨도 이 노래에 얽힌 사연이 있습니까? 아 예, 이 노래를 처음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축가로 개사를 해서 좀 불러달라고 부탁해서 이 축가로 썼었죠. 아, 이 노래를요? 아, 네. 태종 씨가 직접 부른 건 아니고? 아, 노래 실력이 안 돼서 부르진 못하고 축가 부르는 사람한테 제가 쓴 가사로 뭘 했냐면 이제 저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완벽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너를 만난 건 굉장히 기쁘지만 그러나 이건 아주 작은 시작이다. 이제 점점 우리가 가는 행복이나 이런 건 이제 위에서부터 좀 커질 거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좀 가사를 해서 개사를 해서 이제 좀 불러달라고 했죠. 그래서 좀 결혼식이 생각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 근데 이번 부장님께 너는 좀 특별한 의미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너를 만난 얘기를 좀 부탁해도 될까요? 혹시 10월에 만나셨나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제가 이제 원래 장로교를 모태 교인이에요. 아. 아버님이 이제 장로셨고요 교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율법에 이제 얽매인 생활을 많이 했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싸움도 못했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남의 거 뭐 참 무 하나도 못 뽑아 먹고 이제 그렇게 컸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양심의 그런 호소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살았어요. 이제 뭐 이렇게 좀 예를 들면 나쁜 짓 이렇게 그런 거를 못 하고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철저히 율법 생활을 했음에도 뭔가 그 남는 거, 이 마음속에 이렇게 깨끗이 하는 거, 이게 다가 아닌데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이를 먹고 한 약간 그 사춘기 때를 이렇게 통과하고 이제 청년으로 가면서도 이거는 뭔가 아닌데, 근데 어떤 그런 굉장히 그 갈등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굉장히 이제 하여튼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산다 뭐 했어도 죄의식은 계속 남더라고. 왜 야,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면은 뭔가 마음이 후련해야 되는데 계속 쌓이는 거야 이게. 그럼 계속 뭐 새벽기도도 가보고 부흥회 하는 데 가서 막 그냥 통성기도도 해보고 하지만 이게 닦여지질 않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한 10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는 보니까 어떤 사랑의 대상이 이제 없으니까 가슴이 이렇게 뭔가 뻥 뚫린 것 같은 그 채워지지 않는 게 늘 있었죠. 그러다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기차가 지나가면은 저 기차는 종착역이 어딜까 이렇게 그리고 또 나라는 어떤 인생은 이게 어디서 끝날 건가? 늘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을 사로잡혔어요. 아, 당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하늘에 구름이 떠가거나 비행기가 가면은 저건 어디로 흘러갈까? 어떤 그런 생각을 굉장히 깊이 이제 하고 살았죠. 그런 어떤 그런 갈등을 많이 하고 그래도 이게 가슴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책도 많이 보고 또 뭐 노래도 많이 음악에도 좀 빠져보고 그 전에 이제 팝송도 많이 듣긴 들었어요. 뭐 그 전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을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제가 이제 72년도부터 이제 여기 이제 그 모임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형님이나 어머님을 따라서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로마서 8장에서 로마서 8장 1절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는 동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씀에서 이제 이게 딱 다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말씀에서 아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보면은 그 8장 쭉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해놓으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고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아버지가 하물며 이 나의 죄까지 다 그냥 해주지 않겠냐는 어떤 그런.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1절 2절 그걸 보면서 이제 거기서 해결을 했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 성경을 혼자 보시다가 그러신 겁니까? 예, 그 혼자 이제 생각을 그 전에 이제 그 극동 방송을 계속 이제 목사님 권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실 때 그 내용을 계속 들었었죠. 듣고 이제 설교 말씀을 들어도 뭔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어느 날 저 혼자 그 성경을 보다가 뭐? 예.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80년도 한 4월 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게 그 장로교를 다니시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구원파에 오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장로교는 이제 그 쫓겨났죠. 아 왜요? 그때 이제 구원받아 그 어머니나 또 형님이나 이제 어떤 그 극동방송국 가서 설교를 듣고 와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그동안 다녔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이 말씀에서 구원을 받았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쪽 교회에서 쫓아내고 이거는 이단이다 그러고 이제 쭉 쫓아냈죠. 제명을 당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이제 이쪽 구원파 교회로 구원파 교회는 어떻게 소개받고 간 겁니까? 그때 당시에 그 장로교 다니는데 다닐 때 그 은혜의 아침 그렇죠. 은혜의 아침 그 극동방송. 극동방송에서 그게 나왔어요. 그거를 형님이 듣다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됐죠. 뭐냐면 권신찬 목사님 극동방송국에서 아침마다 은혜 아침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즐겨 들었는데 청취자 수양회 청취자 수양회를 합니다라고 해서 수양회를 했죠. 그래서 많은 분이 찾아와서 듣고 구원을 받고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구원 받았어요. 목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이걸 물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깜짝 놀랐겠네요. 또 이게 뭔 소리야? 내가 목사인데 구원을 나한테 물어? 막 이렇게 이제 화를 내시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구원파가 이단이 된 거죠. 그럼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파 교회를 찾아갈 수 있었는지 연어가 자기 고향을 찾아가서 찾아가나요? 이제 쫓겨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설교는 이렇게 땡기는 게 없으니까 이게 아 그러면 그 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데를 좀 가고 싶다. 어디냐 이제 극동방송으로 연락해서 이제 소문해서 이제 수소문해서 들어오셨죠. 그런 형태로 많이 됐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지금 구원파 안에 계시는데 그렇죠. 많은 사건이 많았죠. 그동안 많았죠. 힘들었던 시기도 많았고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 같은데 그래도 이 모임을 떠나지 않고 남아 계시는 이유를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떤 제가 그 청년 때인데요. 그 어떤 그 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제 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그 어느 여인의 그 세 가지 행위에 대해서 그건 뭐냐면은 그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이제 그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옥합을 가져와서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발 앞에 쏟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과정 설교를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 설교를 듣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 참 내가 이 받은 이 구원이 이거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걸 누구한테 이걸 전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내 이 생애가 그냥 이렇게 막 그 이 뭐 어떤 그 돈이나 벌고 어떤 뭐 그렇게 살다 가는 것보다는 뭔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옥합이 깨지듯이 그렇지. 바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이제 말씀이 저한테 들어왔죠. 그래서 그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자기 죄를 사해준 게 감사해서 진짜 울면서 그 옥합이라는 거는 그 아마 봉해진답니다. 이게 그 거기다 향유를 넣고 딱 봉해서 옥이 이렇게 딱 부러져야 이게 향유가 쏟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옥합에 들어온 향유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뭐 나드 한 건 뭐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이걸 평생에 한 번 여인이 이걸 보관했다가 쓴답니다. 예. 그래서 그 비싼 진짜 이 그 여자의 전부라고 봐도 될 과언이 아닌 그 옥합을 목을 딱 꺾어서 그 예수님 발 앞에 부었고 너무 감사해서 울고 눈물을 흘렸고 또 자기 머리 여자의 머리털은 이제 그 영광인데 모든 영광을 다 예수님 발 앞에 바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이제 세 가지 행위인데요. 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이렇게 닦는 어떤 그런 행위를 보면서 제가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게 벅차서 참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 이제 그때 이제 이거 어떤 다짐을 했고 좀 이제 내가 그리고 제일 귀한 거 내가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때 젊었기 때문에 내 몸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내 몸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 제 자신을 드릴 건 내 몸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제 몸 하나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저를 하나님이래 써주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그때 경험 여지 다짐을 했었죠. 와, 그런 그 계기가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 않은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젊은 시절 자기 몸을 바친 거네요. 야, 저는 이렇게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율법에 매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율법에 매인다라는 거는 일반 사람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이제 뭐냐 하면 이제 법을 다 지키거든요. 뭐 하라 그래서 하고 하는데 자발성이 없이 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대학 가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이제 학생들한테 엄청 고달픈 삶이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사랑하는 자발성은 없고 사랑은 해야 되겠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화내도 참아야 되고 이 자체가 참 종살이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셔라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어느 날 바뀌어서 그거를 지키는 게 훨씬 더 가벼워지는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정말 살고 싶다. 나 하나님에서 살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드는 게 딱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나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른 걸 다 희생하더라도 이 사람하고 살고 싶다라는 그거는 누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는 이 축복된 게 행복한 삶 이게 이제 구원파가 가진 유일한 그 구원파라는 표식인 것 같아요. 이 안에 아무리 섞여 살아도 이 마음이 없다면 그냥 껍데기만 구원파고 실제로는 이렇게 구원파가 아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마태복음 또 그 태초에 어떤 그런 말씀들을 쭉 들으면서 이제 그 정리된 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고 또 아담이 혼자 사니까 혼자 사는 게 독처하는 게 좀 적으시니까 하와를 만들었죠. 근데 하와는 갈빗대로 잠을 재워놓고 이제 갈빗대를 빼서 이제 하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이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을 깨워서 갖다 딱 이제 앞에 세워놓았더니 아담이 탁 하는 우리 조상 아담이 하는 얘기가 이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렇게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왜냐면은 자기 몸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자기 그 갈비로 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거 자기 몸이야. 이 그렇잖아요. 이 신부는 그 하와는 자기 몸인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지만 한 몸인 아담이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죄를 이게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그게 이제 사랑이기 때문에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서 나왔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마 군병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그래서 갈비 옆에서 피가 쏟아져서 피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랬잖아요.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듯이 그 예수님이 그 신부인 교회를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한 몸인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어떤 모든 목숨까지 다 바쳐서 피를 다 쏟아서도 이 교회를 살 수밖에 없는 이게 그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랑이다. 그래서 이게 꿈 같은 사랑이에요. 얼마나 사랑했냐면 자기 목숨을 다 줘서라도 이 교회를 사야 되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게 뭐 환난도 없다 그러고 심판도 없다 그러고 왕으로 가는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쭉 설명할 때 그런 모습이 너무나 하여튼 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지금 몸담고 계신 구원파 교회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흔들리지 않죠.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럼요. 예.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해보겠는데요. 4월 이후로 전 언론의 표적, 대한민국 국민이 보고 있고 전 세계 눈이 보고 있을 때 금수원의 구원파들은 좀 굉장히 악의 축이다라는 시선이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고 말한다면 좀 할 말이 있으신지. 글쎄요. 근데 이제 뭐 오해들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이렇게 왜 뭐 너네들만 구원을 그렇게 부르짖냐. 그렇죠. 뭐 이제 또 왜 그렇게 또 유기농만 그렇게 하느냐. 이제 저희가 그 4월달 사건 터지고 기자들이 뭐 하루에 수백 명씩 그냥 앞에 그 정문에 까맣게 이렇게 막 몰려 들어와서 막 얘기를 이제 많이 했어요. 매달 한 1개월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이거 기자들 전부 만나서 이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우리 사실 이런 거다. 그리고 거기에 많이 물어보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얘기를 많이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왜 그 구원파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냐? 아 그건 아니다. 우리는 왜 어떻게 구원파만 구원을 받냐? 다른 교회에서도 구원은 다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피로 구원에 이렇게 흘려서 죄가 사해졌다는 것만 알면은 다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구원인데 그래서 우리만 부르짖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게 좀 있고 또 이제 그 유기농 농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들 해요. 왜 그 땅을 그렇게 많이 가졌냐? 또 뭐 유기농 농사를 왜 이렇게 고집을 하느냐? 이제 그런 내용을 하는데 사실 유기농사를 질러다 보면은요 일반 관행 농법의 10분의 1 정도가 제가 농사를 접으니까 그래요. 10분의 1 소득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일반 거름 같은 거 제대로 못 뿌리죠. 뭐 또 그 뭐 풀을 뭐 제초제 같은 거 뭐 농약 이런 걸 못 주니까 사실 수확량은 굉장히 적어요. 미미합니다. 그래서 땅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아예 그냥 좀 이 농지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악조건인 산 쪽으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랬던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설명을 해줬죠. 그랬더니 이제 이해를들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많이 하죠.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의 대답은 금수원의 농산물 이야기로 말할 수 있다. 예, 그렇죠. 거짓이 없고 진짜 최고다. 예. 금수원 중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건 뭔가요? 아 자랑스러운 거요? 좀 곤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제 금수원 하면은요, 제가 여기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심겨져 있잖아요. 이제 뭐 사실 요즘에 와서 이제 조금 보니까 아, 진짜 멋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이렇게 이 나무나 수영이 이렇게 안 잡혔을 때 그때는 좀 못 느꼈던 부분인데 지금은 굉장히 자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제 손이 안 간 나무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아. 뭐 다 처음부터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해서 이제 조경도 하고 했는데, 물론 제가 한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뭐 같이 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보면 자랑스러워요. 야, 지금도 이렇게 사진 찍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보면은 소나무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나이들이 먹어갖고 이제 좀 모양이 좀 나요. 그런 부분이 좀 아주 제가 봐도 멋있습니다. 아, 금수원 자체가 다 멋있고 그게 자랑거리랍니다. 태종 씨. 금수강산의 금수. 예. 시작. 꿈속에 구려라 그리운 고향 옛터전 그대로 향기도 높다 지금은 사라진 꿈속의 고향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조금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네, 이 노래 참 좋아하셨죠. 그분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금수원에 계시면서 회장님과 추억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좀 추억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몇 년 전, 한 4년 전인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이제 그 수양회를 준비를 할 때예요. 수양회 준비할 때인데 어느 날 이제 저녁에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이제 그 그늘이 지게 이제 차각마을 저희들이 쳤었거든요. 쳐놨는데 그 답답하니까 저를 걷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걷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거 꼭 걷어라 그러세요. 답답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걷으려고 그랬는데 껌껌해져가지고 못 걷었죠.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날 나오셨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나오셨어요. 그런데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차각망이 무거우니까 이제 땅에 끌렸어요. 그래서 아유 저 비가 좀 꺼치면 아, 걷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오시 일찍 나오셔가지고 야 저거 왜 안 걷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비가 와서 그랬다. 그러니까 막 뭐라 하셔요. 막 야단을 얼마나 하시는지. 치우라 그러면 치워야 되는데 어? 지금 앞에가 전부 다 가려져 갖고 뭐 바람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다고 막 이제 뭐라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 계신데 제가 이제 뭐 야단을 맞으니까 상당히 좀 마음이 안 좋았죠. 그래서 그냥 수양회를 좀 힘들게 했어요. 그러고서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돼서 마음이 좀 잡다 보니까 이제 얼굴 뵙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잘 도망 다녔죠. 예, 일이 저기 일로 저 일로 오시면 또 전 일로 도망가고. 뛰쳐봐라, 나 피해서 도망간다. 막 이제 이런 소리가 이제 또 막 들리더라고요. 마음이 좀 계속 안 좋았죠. 그런데 수양회를 이제 막 치르고 나서 어느 날 이제 그 위에 사무실에 올라가는데 딱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사를 드렸더니 차에 타라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뭐든 허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끝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됐다 그냥 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 안 오면은 저 어머니들이 굉장히 좀 힘든데 그걸 좀 정리해놓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같이 올라와서 밥 먹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실 잘 안 가거든요. 2층에 잘 안 올라가는데 그날은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오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갑니다. 전기차 타고 이렇게 가시다가 다시 돌아보고 올라와라 와서 밥 먹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가면 채울 것도 같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미 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치약이 때부터 치약막으로 그랬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올라갔죠. 이제 그 정리해놓고 올라갔더니 같이 밥 먹자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뭐 처음이죠. 이렇게 식사를 같이 이렇게 대면해서 이제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봉호, 예, 그 수양회를 그렇게 힘들게 해서 되겠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회장님이 힘들게 했지 뭐. 그런데 좀 낭만이 있어야지. 여기 피아노 몇 대나 되나 그래서 한 대여섯 대 됩니다. 그 잘 됐다. 그 하나는 여기 금수원에 놓고 하나는 저쪽 그 어디 저 징글벨 가는데 산에다가 놓고 또 하나는 어디다 놓고 이렇게 쭉 나무 밑에다 놓고 여기서는 또 이 노래 부르고 가고 또 저기서 또 딴 사람들이 다른 노래 부르고 저기 가면 또 딴 노래 부르고 뭔가 이렇게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좀 낭만이 있는 뭐 그런 수양이 없나 이제 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속에서는 그 장마철에 피아노를 무슨 나무 밑에다 넣으면 그거 다 불어 터져가지고 피아노가 되나 이제 속에서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있었죠. 이건 상당히 저는 이거 뭐 현실적이니까 그랬는데 봐라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복음의 1세대들 뭐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1세대들은 콩깍지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콩깍지가 뭔가 아나 그래요. 그래서 그 콩 털고 찌꺼기 남으면 그 소가 잘 먹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제가 농사꾼이니까 뭐 이제 그런 생각밖에 안 나. 그래서 그래 그 콩깍지인데 그게 콩을 털고 나면 땅에 떨어져서 밑거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콩깍지다. 밑거름이다. 밑거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 순간 뭔가 머리가 턱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나는 콩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콩이라고 생각을 했지 콩깍지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 내가 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랬고 내가 뭐든지 하려고 그랬고 뭐 수확물인 거야. 내가 결과 수확물이지 내가 어떻게 그거 수확물 걷어가버리면 밑에 떨어져서 나는 어떤 건 뭐 밑거름밖에 안 되는 내가 생인가. 나는 그래도 구원을 받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하고 살았는데 콩깍지밖에 안 되나 그 생각을 하니까 뭔가 이렇게 허전하면서도 뭔가 하나 탁 이 얻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그리고 끝마침을 뭐라고 하시냐면은 밑거름인데 희생이다, 희생. 아.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선 이제 끝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인사드리고 내려와서 생각을 했는데 여기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마음에서 잔잔한 게 뭔가 파문이 일어나는데 야 내가 콩깍지다. 아. 그 빗걸음이구나. 그런 줄은 알고 살았지만 진짜 그게 아, 내 생애가 뭔가 이 결과물이 아닌 그래야 내가 땅에 떨어져 밑거름이 되면 다음 세대가 또 그런 걸 또 하고 또 밑거름이 되고 나중에 수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네? 그 농부가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어떤 그런 걸 예, 마음에 뭔가 그냥 이게 이렇게 가셔지지 않는 그런 게 탁 이렇게 깔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콩인 줄 알고 살았는데 콩깍지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 콩깍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하면 내가 좀 교만한 것 같고 또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콩깍지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부탁의 말씀을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제 이게 뭐 어떤 일을 큰 일을 해도 수양회를 해도 이제 내가 밑거름인 거예요. 뭐 사는데 아니 뭐 진짜 마당새처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내가 아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어떤 그 교훈을 얻었죠. 그래서 성경 닮은 어떤 그런 말씀을 이제 비유해서 이제 성경에도 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수님도 자신이 그 죽어서 밑거름이 돼서 많은 열매가 다시 맺어가지고 됐듯이 우리 생활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는가.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요 전부 희생의 역사더라고요. 그 예수님도 돌아가셨지만 제자들도 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나까지 받았는데 나는 그러면 수확물이 돼갖고 뭐 이렇게 될 수는 없지 않냐. 나도 뭐 역시 밑거름 밑에 들어가서 같이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마음에 딱 얻었죠. 그런 때문에 이게 늘 이게 그 말씀이 이렇게 좀 교훈으로 이제 좀 남아 있습니다. 예. 오,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예, 콩깍지 예. 밑거름이라는 표현. 저는 이제 세상이 부유해져도 자살한 사람이 엄청 많이 늘어나잖아요. 뭐냐면 세상이 불행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요. 실제로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투쟁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내 행복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보고 그걸 하지 말고 딴 걸 하러 갈 때 엄청 불행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인생 자체가 이미 그 코스로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딱 태어나면 누구든지 다 왕이에요. 다 모셔 섬기고 뭐 남녀노소를 불마하고 이 아이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본인이 왕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데 이 점점 커가면서 다 희생을 하고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한테 모든 걸 주고 자기는 이제 쓰러져 가야 되는 게 인생의 어떤 본질이라는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겉보기엔 그게 불행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사랑이라는 게 얻어지면 그 삶 자체가 엄청 행복하다라는 그 비결을 우리한테 이제 심어주시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장님이 저런 마음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가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콩깍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어도 그게 안 되거든요. 마음속에서 인정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게 생활이 힘든 건데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게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굉장히 큰 축복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 이런 얘기를 이제 가끔 청년들한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말고도 이제 조금씩 이제 이런 추억에 대한 얘기들, 금손을 지내오셨던 얘기들, 콩깍지라는 얘기를 많은 청년들이 기억을 해요. 저희를 들으면서. 아, 내가 어떤 위치였구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지. 이런 생각들을 이봉우 부장님을 보면서도 하게 되고 그에게 들려주신 분에 대한 기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공짜는 아니었구나라는 걸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다음 위에서 나는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자꾸 하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어떤 의미에서는 저도 참 감사함을 느끼는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범 부장님처럼 저는 그 유 회장님이랑 추억은 거의 많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언제 한번 창문에 고개를 이렇게 내미시면서 저도 약간 작업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되게 짧은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 순간이지만 저도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뭐냐면 내가 너희만 할 때는 이런 거 없었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순간에 제가 처음 무슨 마음이었냐면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처음엔 이 마음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그게 울림이 좀 있어요. 아, 이 형제자매들이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준비를 했을까. 이거 하나하나 준비하는 그 시간들. 옛날에 진짜 성경책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마음에서 형제자매들이 뭔가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고향처럼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건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나는 내 아이들이나 다음 세대들한테 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이어지는 게 이봉 부장님이 얘기를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느껴요. 그리고 그런 힘들이 이어질 때 많은 것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고민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금수원이 많은 분들의 이제 추억이 담긴 곳이잖아요. 왜 이 금수원이 나한테 소중한가 생각해 보면 이곳에서 사랑을 배워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추억 중에 가장 아름다운 추억은 사랑 없던 내가 이 많은 일을 통해서 사랑을 배운 곳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아닌가.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 제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여쭤봤거든요. 어머니는 맨 이제 사시는 동안 고생만 하셨는데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나를 낳고 막 기어다니고 막 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 다 아시겠지만 애를 키워보면 그때가 뒤치다 거리를 제일 많이 해야 될 때예요. 근데 아 그게 사랑이라는 걸 할 때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게 즐거움이 사람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이번 부장님 이 구원파가 그 사고 이후 지켰던 금수원을 함께 이렇게 일구 오셨던 분으로서 금수원을 저희가 꼭 지켜야 하는 이유 내지는 금수원에 꼭 우리가 모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그동안 뭐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들이 제가 어떤 그런 어떤 이 성경을 통해서나 또 어떤 그 같이 형제자매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어떤 이 알아가는 어떤 그 굉장히 귀한 어떤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곳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 또 우리가 여기서 하는 뭐 말씀을 듣는다 그럴지 또 아니면 수양회도 해야 되고 또 그 외에 많은 또 이 주말마다 와서 어린 또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기 와서 또 어떤 배우고 어떤 그런 자연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귀한 겁니다. 이게 어디 세상에서는 어디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여기다 그냥 뭐 이 우리 부모님들은 금수원에다 넣어놓으면 애들 이게 돌보지도 않아요. 그냥 다 맡겨놓고 그냥 자기 할 일들 합니다. 근데 애들은 다 놀다가 끝날 때 되면 다 자기 부모들 찾아오는 거 보면요. 그 이 넓은 데서 신기하다. 참, 예, 이렇게 늘 생각을 하면서 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고 또 여기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것들이 또 여기 보면은요. 그 우리 회장님 사진 찍으실 때도 보면은 그 많은 새들이 옵니다. 그 정말 종류도 막 너무너무 다양한 동물들도 많이 오고 그런 것들이 아마 농약을 뿌리고 그랬으면 뭐 안 올 거예요. 뭐 먹이사슬이 없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리고 우리들 보면은 뭐 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두꺼비 이런 게 그냥 뭐 늘 보는 거예요. 애들이 뱀도 막 지나다닙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그걸 사실 상당히 이거 아 위험성하잖아요. 근데 독사들이 많거든요. 어. 그거를 애들 잡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막 가슴이 뜨끔뜨끔하죠. 아 그러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래 그냥 진짜 큰 일만 없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마음으로 거의 뭐 방치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귀한 어떤 일들이 20년간 이렇게 지속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하죠. 아. 예, 이거 참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 예, 우리 일입니다. 저희 해외에 있는 식구들도 저희 팟캐스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금손이라는 장소에서 아마 녹음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박형진님 해외 식구들이 예. 느끼는 금손은 어떻습니까? 조금 비약된 비유일지 몰라도 그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렇게까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저도 이렇게 팟캐스트 들으면서 저는 이제 뭐 학생의 활동 그리고 청년 활동을 여기서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추억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그런 것들이 너무 가슴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식구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잡혀 들어온 거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아마 그런 같이 활동하고 또 같이 이렇게 일했던 분들이 그런 추억이 너무 많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고 또 이제 저는 또 애들이 셋이나 되는데 애들한테 이런 것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공간적으로 너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같이 공유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살면 살수록 더 많이 듭니다. 네. 네. 이 금소원이라는 장소가 갖는 무게감 그리고 이 금소원과 함께한 추억이 아마 제 생각에는 회장님의 유지가 돼버린 것 같은데 회장님 돌아가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님의 유지를 예. 지키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말한다면? 예, 한 예로 이제 그 외국에서 오신 어떤 네. 형제분인데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가만히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가와서 이제 좀 아는 분이기 때문에 뭐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 그냥 뒹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아. 그냥 뭐 와서 그냥 굴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마음이 아마 굉장히 이렇게 그리웠던가 봐요. 그동안 굉장히 외국에서 있으면서 여기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 맞다. 그럴 수 있는 대라면, 그럴 수 있는 대라면, 비록 뭐 우리 회장님은 안 계시지만 그렇게 그냥 어머니 품 같은 진짜 오래 나가 있다가 들어왔을 때 어머니 품 같은 어떤 그런 대라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여기서 정말 지키고 있고 또 지켜지고 어떤 그런 건 참 바람직하지 않나 하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뭐 너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맞아요. 꿈속에서조차 고향이 그립듯이 그렇게 그리운 금수원을 해외 식구들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 이제 그 물론 회장님은 안 계시지만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뭐 여기서 진짜 둥글고 또 그 어린 자녀들한테 와서 꿈을 키워줄 수 있고 뭐 어떤 그런 쪽으로 또 했으면 좋고 또 하여튼 제가 이제 그 전화가 가끔 이렇게 안부 전화를 하시는데 그렇게 그리워들 하세요 여기를 뭐 참 어디도 생각나고 한다 그러면서 그러시는데 하여튼 뭐 언제든지 오시면은. 하여튼 저희들 여기 뭐 유기농 식사 대접해드릴 거고 또 여기가 지금 아직도 이렇게 어떤 숙소랄지 뭐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긴 하지만 이제 좀 더 어떤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서 또 이제 공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언제든지 오십시오. 해외에서도 오시면은. 올 수양에는 너무들 많이 어떤 이 어려운 일 때문에 예. 못 오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안타깝고요. 예, 이제는 뭐 좀 많이들 오셔가지고 둘러들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팟캐스트 구경 왔다가 얼떨결에 참여하게 된 독일의 박형재님 소감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벌써 수염까지 났는데 시간이 빨리 가고 너무 재밌고 예. 또 이봉형제님 간증이 또 너무 감동이어서 많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땅굴이 있다. 아방궁처럼 꾸며놓았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측 기사로 도배했던 곳이 금수원입니다. 지난 5월에 기자들에게 공개했을 당시에도 정작 보여줘야 할 곳은 보여주지 않고 목장과 저수지만 보여줬다고 기사를 썼었습니다. 목장과 저수지가 있는 곳이 금수원입니다. 금수원 맞습니다. 초창기 구원파가 발표한 성명서에 썼던 표현 그대로 10만 성도들이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금수원 유기농 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이곳에 모이려고 하는 것은 꾀를 쓰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금수원에 단풍나무가 살고 고라니가 살고 왜가리가 살고 뱀장어가 살고 있어 좋아하는 우리는 구원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암흑동들의 비리 속